각지에서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68설 때 깊게 경축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최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을 찾아 각계층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각지에 있는 열사들의 동상과 열사능, 인민군 열사 추모탑, 열사묘들을 찾아 인민군 군인들과 근로자들을 청소년 학생들이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에서 진행된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은 승리자의 명절을 환희롭게 장식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는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68 경축 평양시 청년 대학생들의 취주왕 및 대열합창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각지에서 전쟁 노병들과의 상봉 모임들이 있었으며 청년 학생들은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의 가정을 찾아 그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